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최혜경, 그림 조재석의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필버그는 재미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12살 때부터 쉬지 않고 영화를 찍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에만 그쳤던 것을 스필버그는 실제 영화로 보여주었어요. 영화 속에서라면 외계인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멸종된 공룡의 얼굴을 쓰다듬어 볼 수도 있죠. 스필버그는 전 세계 사람들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자, 그럼 스필버그의 꿈의 공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잘 자라, 스티브. 스티브는 침대에 누워 불 꺼진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창문에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는 머리카락이 100가닥쯤 되는 나무 귀신처럼 보였죠. 갈라진 벽 틈새는 상냥한 괴물이 스티브를 초대하는 문 같았어요. 먼 데서 따각따각 소리가 들려요. 보기맨의 소리일지도 몰라요. 보기맨은 아이들만 골라서 잡아먹는다. 보기맨이 밤중에 창문을 두드릴 때 깨어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든 줄 알고 보기맨이 숨을 거두어가는 거야. 스티브는 친구들과 여동생들에게 자기가 생각해낸 괴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어찌나 실감이 나던지 소름이 끼치곤 했대요. 하루는 스티브가 옆집에 사는 빌과 권투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스티브가 흠씬 두들겨 맞았지요. 스티브는 집으로 들어가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고는 어디 또 쳐봐 하고 빌을 을러댔어요. 스티브는 한 방 맞을 때마다 감춰온 케첩을 바르며 피가 난다고 법석을 떨었어요.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스티브는 이렇게 소동을 벌여 친구들을 즐겁게 하곤 했어요. 미라로 꾸미거나 처형대 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미라나 처형대는 무서웠지만 스티브가 꾸미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스티브가 오늘은 또 무슨 볼거리를 만들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말이에요. 스티브 일어나! 이제 곧 멋진 우주쇼가 펼쳐질 거야. 어느 날 새벽 3시에 아버지가 스티브를 깨우셨어요. 스티브는 영문도 모른 채 잠옷바람으로 따라 나섰어요. 아버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차를 세웠어요. 혜성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보러 온 거예요. 하늘 가득 별빛이 총총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주위는 고요한데 갑자기 소리 없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2초마다 한 번씩 수만 줄기의 별빛이 땅으로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캄캄한 하늘에 별들이 길을 내는 것 같았지요. 혜성 대신 유성비가 찾아온 거예요. 스티브는 숨을 멈췄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또 있을까요? 저 우주엔 뭐가 있을까요? 글쎄, 외계인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작은 점들로만 보이는 저 별들 어딘가예요. 어쩌면 유성비나 혜성은 외계인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주와 외계인이 스티브 마음속에 꿈처럼 자리 잡았어요. 스티브가 11살 때 일이었어요. 스티브는 학교 공부보다 엉뚱한 상상을 하거나 TV를 보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 스티브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8mm 무비 카메라였어요. 카메라는 아버지 거였어요. 스티브에게는 손도 못 대게 하셨죠. 하지만 스티브가 보기에 아버지가 찍은 화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멀리 찍어서 사람들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봐요. 엄마 머리가 잘려나갔잖아요.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네가 한번 찍어보렴. 스티브가 찍은 장면은 달랐어요. 그냥 이어서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짜고 머릿속에 장면을 그리면서 찍었거든요. 스티브는 영화 감독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스티브는 점점 카메라에 빠져들었어요.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뭐든 찍고 싶어 했죠. 한동안은 공룡에 빠져 지냈어요.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가 공룡뼈를 봤는데 공룡이 그렇게 큰 동물이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키는 3층 건물의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길이는 전시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을 정도였어요. 이걸 카메라에 담으면 더 실감날 것 같아. 영화로 만들어 봐야지. 스티브는 공룡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움직여 영화로 찍었어요. 완성된 영화는 그럴듯했어요. 식구들이 한마디씩 했지요. 야, 근사한걸. 스티브 너 이 다음에 커서 영화감독이 되겠구나. 이 다음에요?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부터 바로 영화감독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꼭 진짜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공룡 영화를 만들 거예요. 스티브는 13살에 이미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스티브는 카메라를 끼고 살았어요. 장난감 기차를 충돌시키고 카메라로 찍기도 했지요. 스티브, 또 기차를 망가뜨렸구나. 한 번만 더 망가뜨리면 영영 기차는 못 볼 줄 알아. 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스티브는 진짜 충돌시키지는 않고 부딪히는 느낌만 나게 찍을 수는 없을까 고민했어요. 카메라를 철로 높이에 고정해 놓고 최대한 가까이서 찍어야겠지?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찍으면 진짜처럼 보일 거야. 스티브는 그렇게 찍은 필름을 이어서 돌려왔어요. 기차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니까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편집의 효과였어요. 내가 상상한 것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매력이 있어. 영화는 마술 같아. 스티브는 영화 찍는 게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스티브는 영화의 마술에서 풀려날 수 없었어요. 서부 영화, 외계인 영화, 괴물 영화, 전쟁 영화. 영화라면 가리지 않고 보는 영화광이 되었죠. 학교에 다녀오면 방에 틀어박혀 영화 만들 궁리를 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만든 영화가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전쟁 영화예요. 고등학교 때 2년이나 걸려서 만들었어요. 상영 시간도 44분이나 되는 중편 영화였지요. 스티브는 영화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로 아마추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투용 소품과 폭발 특수 효과가 놀랄 만큼 진짜 같다는 게 수상 이유였지요. 스티브는 도망칠 곳이 없다의 대상 상품으로 16mm 무비 카메라를 받았어요. 아버지도 축하 선물로 전문 영사기와 사운드 시스템 기계를 사주셨죠. 사운드 시스템 기계는 필름에 맞추어 소리를 녹음하는 기계예요. 영화 촬영 장비가 전문적으로 갖춰진 셈이지요. 스티브는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제작비 투자를 부탁했어요. 아빠, 제 다음 작품 불빛은 공상과학 영화예요. 지구인과 외계인이 만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꼭 극장에서 상영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해요. 400달러를 투자해 주세요.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영화를 만든 후 드디어 피닉스 리틀 극장에서 보름 동안 상영했어요. 관람료는 17센트였어요. 사람들은 17살짜리 감독이 만든 외계인 이야기에 푹 빠졌어요. 아빠! 성공이에요! 제작비 400달러를 갚고도 200달러가 남았어요! 이제 스티브는 영화 촬영에서 편집, 음향, 상영까지 다 제 손으로 해봤어요. 진짜 영화사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편집기사인 척 아저씨를 처음 만났어요. 불빛을 보고 첫눈에 스티브가 제주꾼임을 알아차리셨어요. 아저씨는 편집실의 조소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스티브는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영화를 찍는 현장을 살펴보곤 했어요. 여럿이 함께 일하는 영화 현장의 분위기도 알게 되었죠. 영화사를 드나들다 보니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영화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나빠서 가지 못했어요. 영화를 찍느라 공부를 안 했거든요. 스티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유니버설 영화사와 가깝기 때문이었죠. 스티브는 학교 수업을 일주일에 이틀 동안 몰아서 듣고 사흘은 영화사에 나갔어요. 영화 촬영 현장을 보고 있자니 하루빨리 진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척 아저씨가 충고했어요. 스티브, 데뷔하려면 8mm 카메라로 만든 영화로는 안 된다. 너의 재능을 알릴 수 있도록 16mm나 35mm 영화를 완성해서 들고 와봐라. 몇 달 후 스티브는 엠블린이라는 영화를 들고 아저씨 앞에 나타났어요. 영화 속의 황량한 사막 풍경과 두 사람의 사랑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척 아저씨는 흠뻑 빠졌지요. 아저씨는 엠블린 테이프를 들고 유니버설 영화사의 TV 드라마 제작자 시드 샤넨버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드, 이 영화 좀 봐줘요. 내가 아는 젊은이가 만든 건데. 아, 지금 바쁘니까 거기 놓고 가요. 시드, 영화를 보고 당장 이 아이와 계약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엔 당신이 꾸물거린 걸 후회하게 될 거요. 이 아이와 계약하려는 제작자가 곧 줄을 설 테니까. 두고 봐요. 이 아이는 영화계 최고의 감독이 될 것이오. 영화를 본 시드는 그 자리에서 7년간 스티브의 감독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22살, 스티브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감독으로 데뷔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어린 나이로 감독이 되자 방송국 사람들은 스티브가 과연 감독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스티브가 드라마를 감독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솜씨를 인정하게 되었죠. 스티브는 7편의 TV 시리즈 영화를 만들었어요. 스티브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어요. 많이 찍어봐야 실력도 쑥쑥 늘 테니까요. 하지만 TV 시리즈를 만드는 일은 스티브의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시리즈는 서로 다른 감독들이 한 편씩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야 했어요. 스티브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었죠. 또 TV 방영 시간에 맞추느라 쫓기면서 찍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TV 시리즈 말고 영화를 찍고 싶어. 25살이 되었을 때 바라던 대로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드디어 장편 영화야. 내 연출 솜씨를 뽐낼 기회야. 그때 만든 영화가 대결이에요. 대형 트럭의 운전사가 자기를 추월한 승용차를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힌다는 내용이에요. 스티브는 일부러 단순한 이야기를 골랐어요. 단순한 이야기로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연출 솜씨라고 생각했거든요. 트럭 운전사의 얼굴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비치지 않아요. 대신 스티브는 트럭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트럭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다가 앞을 막고 멈췄을 때 스티브는 트럭의 앞부분을 클로즈업 했어요. 꼭 괴롭히다가 웃는 얼굴 같아서 소름이 끼쳤죠. 스티브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비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보여주는 것보다 신비하게 감춰두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죠. 스릴 넘치고 무서우면서도 재미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스티브는 대결에서 선보인 긴장감 넘치는 연출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때 유니버설사에서 소설 조스를 영화로 만들 감독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스티브는 자기야말로 적당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괴물 이야기로 친구들을 놀라게 했듯이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스티브는 이제까지의 괴물 영화와는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말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예 빼버리고 조스가 도드라지게 고칠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는 상호의 전체 몸뚱이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스티브는 영화에서 한참 동안 상어 몸뚱이를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지느러미만 클로즈업으로 잡았죠. 스티브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상어가 언제 나타날까 마음을 졸였어요. 그러다 긴장이 풀렸을 즈음 갑자기 나타나니까 더 무섭고 재미있는 거예요. 스티브는 사람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풀 수가 없네. 상어가 다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요. 음악이 정말 으스스해. 시사회가 있던 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조스는 그때까지 나온 영화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되었어요. 컬러 TV가 나온 뒤론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조스가 다시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스티브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스티브가 정말 만들고 싶은 영화는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어려서부터 외계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으니까요. 우주선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외계인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는지, 인간과는 어떻게 마음을 주고받을지가 머릿속에 다 있었죠. 기억의 창고에서 아이디어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외계인들은 대부분 지구를 침략하려는 악당으로 그려졌어요. 스티브는 유성비를 보았던 날을 떠올렸어요. 우주는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런 곳에 사는 외계인이 괴물 같기만 할까? 외계인도 지구인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티브는 ET라는 외계인과 10살짜리 외로운 남자아이 엘리엇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엘리엇은 ET를 잡아가서 실험을 하려는 어른들로부터 ET를 지키려 모험을 벌였어요. ET를 보는 동안은 어른들도 10살짜리 엘리엇의 마음이 되었어요. 어른들에게도 진실한 친구를 원하는 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ET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아이들은 ET 인형을 갖고 놀고 ET가 그려진 옷을 입고 ET가 그려진 과자를 먹었어요. ET는 조스의 흥행 기록을 깨고 신기록을 세웠어요. ET를 만든 뒤 스티브는 유명한 감독이 되었어요. 스티브는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쥐라기 공원이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어요. 오, 이건 내가 꼭 영화로 만들고 싶어. 스티브는 어릴 적 자연사 박물관에서 보았던 공룡뼈를 떠올렸어요. 전시실에 천장까지 닿은 공룡을 보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 그때의 놀라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먼 옛날 코끼리의 몇십 배나 되는 큰 동물이 지구를 주름잡았던 시대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다면. 스티브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벌써 스티브의 머릿속에 공룡을 어떻게 그릴지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문제는 공룡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공룡 모형도 제작해봤지만 진짜 같지가 않았어요. 스티브는 아이들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 삼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보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작업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영상을 스튜디오 벽에다 비춰봤어요. 천장까지 키가 닿는 티라노가 매섭게 쏘아보며 걸어왔어요. 스티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럴 수가. 티라노가 나에게 말을 건넨 것 같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그대로야. 많은 아이들이 쥐라기 공원을 보고 열광했어요. 쥐라기 공원이 아니었다면 빌딩만큼 거대한 공룡을 어디 가서 만나볼 수 있겠어요? 티라노가 매서운 눈알을 번뜩거리며 아이들을 덮치려고 할 때는 주인공과 관객이 다 함께 비명을 질렀어요. 멸종된 공룡이 스티브의 마술로 되살아난 거예요. 스티브가 쥐라기 공원을 만든 후 영화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졌어요.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무엇이든 상상하는 것을 눈앞에 그려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스티브가 평생 꿈꾸던 것이기도 했어요. 상상한 이야기를 아이들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 말이에요. 스티브는 친구들과 함께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들었어요. 그 뒤로 드림웍스에서는 많은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스티브를 꿈의 공장장, 영화의 마술사라고 불러요. 스티브도 이제 70살이 넘었어요. 지금도 영화를 만들고 있죠. 또 여전히 1년에 100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영화 광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스티브가 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티브가 만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기도 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오늘은 스티브가 또 무슨 재미난 소동을 벌일까 궁금해하며 스티브 주위에 모여들었듯이 말이에요. 스티브가 이번엔 또 무슨 영화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